계신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.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.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와.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와. 이렇게 된 이상, 이렇게 된 이상 죽어도 사랑을 하자. 말없이 헤어진다.